바보야 바보야 세상엔 너 하나 너는 알 거야 가도 가도 그 바보야 바보야 나에겐 너 하나 너는 알 거야 바보야 바보야 세상이 뭐래도 너는 알 거야 두 사람이 또 바보야 바보야 나에겐 너 하나 너는 알 거야 너는 알 거야 자리에 둘이서 만났을 때 똑같은 그 순간에 똑같은 마음이 달빛에 젖은 채 밤새도록 불러줘. 아, 그날이 꿈이었나. 비 오는데 두고두고 못한 말 가슴에 새기면서 떠날 때는 말 없이 말 없이 가. 푸른 산을 보면은 내 마음도 파랗게, 예쁜 꽃을 보면은 내 마음도 꽃처럼. 아, 당신의 마음이 이 달걀 같은데. 아, 언제나 내 마음도 꽃처럼 구워야지요. 슬픈 책을 보면 슬퍼져, 고운 노래 부르면 내 마음도 꽃처럼. 이름 모를 꽃들이 산들에 많아도 향기 짙은 꽃잎은 않아요. 아, 당신의 마음이 이 달걀 같은데. 아, 언제나 내 마음도 꽃처럼 구워야지요. 꽃가루 걸으며 내 생각에 젖는다. 사나이 주먹 하나 믿고서 살아온 인생. 서쪽 셋을 비울던 고갯길에 달이 비친다.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넘어 낯설은 타양에서 나 홀로 살아왔노라 때때옷에 떡국 맛이 그렇게도 맛있고 좋았지만 나이 들어 떡국 맛은 그렇지 않네. 내일 모레 시집 가는 생각에선가 시벌수록 먹을수록 입맛은 돋는데 뒤적이는 떡국물에 세월만 가네. 떡국 떡국 또 한 그릇 먹어야 맛이 좋은 떡국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도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쫄깃쫄깃 그 맛에 나도 모르게 철없이 해가는 줄 몰랐었네. 씹을수록 먹을수록 입맛은 돋는데 뒤적이는 떡국물에 세월만 가네. 떡국 떡국 또 한 그릇 먹어야 하나. 떡국 떡국 또 한 그릇 먹어야 하나.